그토록 뜨거웠던 너의 입술로 똑같은 그 입술로 이별 말할 때 그대 행복하라고 난 괜찮을 거라고 부끄러운 거짓말로 널 보냈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댈 보냈고 사랑했기 때문에 울고 있었지 어쩌면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어 어떡해요 미칠 듯 그대 그리울 때면 이틀거리는 나의 영혼을 허공을 맴도는데 사랑해요 그대와 함께할 순 없지만 소유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대를 사랑합니다 잊혀지겠지 너무나 힘들지만 웃고 있었지 내가 두려웠던 건 이별이 아니라고 그댈 향한 그리움이었을 거야. 어떡해요 미칠 듯 그대 그리울 때면 비틀거리는 나의 영혼은 허공을 맴도는데 사랑해요 그대와 함께 할 순 없지만 소유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.